1, 2, 3, 4! CCM 공방 6회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예. 전지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안동에 위치해 있는 초등학교 김신 어린이 학부모 진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계속 바뀌네요. 예. 바꿔야죠. 예. 네. 그 착한 남자 코스프레 중인 주창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 그러게요. 예. 뭐 봄이 되는가 했는데 예. 금방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가 있죠? 여름하면 예. 저는 이제 회사 다니니까 휴가죠, 휴가. 아, 휴가. 그렇죠. 예. 휴가. 아. 우리 회사님은 여름이요. 제가 여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정말 잘 안 나네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바쁘셨구나. 아, 여름에, 아, 여름에는 중고등학생. 왜요? 어, 사역 다니면서 맨날 보는 아~ 예, 땀, 남자애들 땀 냄새, 뭐 이런. 아, 네. 유쾌한 냄새는 아닌데. 진님은? 네. 저는 이제 뭐 먹을 게 생각이 나죠. 아. 냉면. 아. 하, 냉면. 팥빙수. 팥빙수. 거. 저 네, 팥빙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은, 네. 요즘은 그냥 빙수 이제 안 먹고. 그쵸, 맞아요. 우유 갈아주는. 예, 예, 예. 설빙. 네. 예. 어떤 팥빙수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그냥 얼음 이렇게 좀 거칠게 간 거 아~ 좋아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눈처럼 예, 소복히 싸, 예, 예, 예,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좀 사각사각 씹는 맛 있는 거 좋아해요. 이가 좋으시군요. 아, 아직, 예, 인사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차원재님이 무슨 나, 저는 이가 좀 시려서 이제. 아. 저는 근데 원래 우유를 좋아해가지고 아. 빙수도 예전에 얼음 갈아서 만든 빙수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네. 좀 크고 나서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막 팥만 너무 달고 이래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유로 갈아 만든 네. 빙수들 나오면서 아주 그냥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저는 우리 꼬맹이가 워낙 망고를 좋아해서. 네. 예. 망고 원산지가 어디지? 필리핀인가요? 뭐, 그 동네. 네, 그 동네죠. 예. 예. 거기가 살아야 될 정도로 망고 빙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망고만 먹어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저는 망고를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네, 다른 것보다 좀 더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좀 비싸죠. 그쵸. 아이들은 확실히 정확한 것 같아요. 비싼 네. 게 맛있다라는 어떤 아. 그런 거를 체득을 해서 아, 비싼 것만 먹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6회입니다. 아, 예. 6회.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예. 넘어섰네요. 예, 그렇죠. 네.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기적이죠. 이 전도사님과 우리 진님 두 분 덕분에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너무 감사하고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그쵸. 주창훈 오빠의 예. 예. 수고 아닙니다. 노력. 네. 그 저는 저번에도 한번 슬램덩크를 언급했는데 네. 오늘도 슬램덩크의 한 대사를 언급하자면 예, 저는 거들 뿐. 명대사죠, 명대사. 슬램덩크의 그 명대사가 없으면 예, 슬램덩크가 있을 수가 없죠. 예. 네, 그 오늘은 힐송 특집입니다. 예, 힐송. 예,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예, 앞에 그 저희들 다른 얘기를 좀 생략하고 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메일 주소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메일. 너무나 여러분들의 메일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창원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mgongbang 골뱅이 하시고요. 다음.net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알파벳 CCM 한글로 공방,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십시오. 아, 최근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속속 보내주고 계셔서 아, 좋아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힐송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외 CCM 뮤지션 중에 예. 뭐 혹시 선호하시고 예. 좋아하시는 즐겨 듣는 예. 그런 분이 있나요? 저는 오산나 인테그리티에 나오는 많은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생각이 또 엘빈슬로우터 네. 저와 생김새는 네. 얼굴만 많이 흡사한 엘빈슬로우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참 많이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창 네. 음악 들을 때에 음악할 때 그때 네. 야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꿈을 키웠죠. 엘빈슬로우터 아, 뭔가 비슷한 느낌이 정말 있어요. 예. 예. 아, 예. 아, 영향을 받으셨구나. 예. 예. 전도사님은 누구? 아 저요? 네. 저는 마크 슐츠라는 가수가 예. 있는데 예. 예, 그 사람은 좀 무섭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도 담고 싶고 그 사람의 가사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히즈마이산이라는 노래로 세상에 많이 좀 알려진 것 같고 예. 저는 그 팝송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영어 가사가 잘 안 들려요. 아,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으로 그냥 보통 듣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야 음악이 이해가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외국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아, 예. 어디서 듣고 분명히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 네. 그나마 뭐 유명한 크리스탐린 정도? 아, 예. 네. 그 외에 그 굉장히 좋아하는 그 밴드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 그 팀 이름을 항상 몰라서 근데 요즘에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미국 팝들 그 네. CCM들 계속 24시간 나오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서 그런 어플들에는 이제 좋은 곡이 있으면 자막에 보면 팀 이름이 뜨니까 네. 나중에 찾아서 한번 확인해보고 하긴 하는데 네. 아 그러면 일반 해외 뮤지션 중에는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해외 뮤지션 중에는 많이 들은 건 아닌데 마이클 볼튼 아. 예, 되게 좋아했어요. 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재범 씨랑 굉장히 많이 흡사해서 네. 어떻게 처음에는 임재범 씨 되게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구나. 근데 네.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 음악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이거 외국 한국 사람이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이클 볼튼이라는 네. 가수더라고요. 둘이서 무슨 친척인지 뭐 굉장히 특이한 경로로 아시겠네요. 예. 예. 보통 반대로 그렇게 예. 그랬던 여기서 마이클 볼튼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온 또 세대 중에 그 한 명이죠. 브라이언 아담스나 마이클 네. 볼튼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진득한 목소리 있잖아요. 좀 네. 긁어서 내는 목소리를 예, 예, 예. 그 샌드페이퍼 보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사포 목소리라고 목소리. 예, 근데 똑같네요, 그 저희가. 말을 들으니까 예.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딱 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정말 특별한 분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맞아요. 사람이 그렇게 내면요, 두 시간 그렇게 하고 나면 결절이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전도사님은 없어요. 없으세요? 저 정말 그 방금 우리 추창훈 형제님 말씀하신 그 내용 똑같아요. 저는 가사가 귀에 안 들리면 음악이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해외 아티스트 같은 경우, 아까 CCM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노래를 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들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좀 들리는 게 있는데 네. 사용하는 언어가 또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몰라서 외국 가수들을 너무 싫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유, 참. 저는 딱 한 명 있어요. 브라이언 맥나이트. 제 음악 한참 할 때 네. 이분 제일 유명한 곡이 그 백에론인가? 예, 그 곡인데 백에론. 그 곡이 아마 4집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예. 저는 2집. 이분 2집이 지금 들어도 명반입니다. 맞아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2집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그 CD 갖고 있어요. 저도요. 제가 이 곡을 음악 할 때 한 며칠 동안 계속 들은 네, 적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래면 노래, 작곡이면 작곡, 네. 너무 훌륭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브라이언 맥나이트. 이렇게 그 외국으로 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네. 힐송과 힐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업무 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방대한 분량이어서 네. 예. 오늘 힐송 이전에. 네. 영향력 있던 많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 팀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예. 우리 진님이 제가요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뭐 그 역사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소개되는 부분 중에 이 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쭉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힐송 이전의 간략한 역사.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라나타 레코드와 경배와 찬양입니다. 자, 70년대 초에 히피 운동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자라는 예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회심한 히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갈버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는 음악 스타일에 관심이 없이 주님을 위한 음악을 만들도록 했고요. 그 음악들이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한 부분으로 형성되어 나아갔습니다. 자, 이 음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나타 레코드라는 음악 선교 단체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날 불리는 새로운 예배 음악, 소위 말하는 경배와 찬양의 모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으로 네. 시작을 해서 예수전도단, 어노인팅, 다윗의 장막 등의 걸쭉한 그런 단체들을 통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아, 걸쭉한 단체인 거죠? 걸쭉하죠. 걸출한 아니죠? 예, 걸출하죠. 걸출. 예. 자, 예. 걸출한. 예, 걸출한. 근데 대표곡으로 마라나타는 우리 모일 때 많이 부른 찬양이죠. 정말 유명한 곡들이죠. 예. 주님의 시간. 우리 모일 때 그 찬양이죠. 예, 네. 그리고 저희 앨범 그 진심 앨범에 수록되었던 곡 주님의 시간에 네. 주의 이름 높이며 등등등등 많은 부분들의 마라나타 곡 지금도 많이 부르잖아요. 예, 저희 그래서 매주 부르죠. 예. 70년대 초반인데 사실 초반에서 이제 네. 후반 정도에 이제 그 찬양들이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제 지인 중에 누군가가 예. 교회를 한 10여 년 가까이 떠났다가 다시 예. 돌아왔어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찬양을 그대로 부르네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근데 은혜가 있는 곡이고 또 네. 그만큼 또 값진 곡이어서 이렇게 좋은 곡이어서 좋은 찬양이어서 이렇게 그렇죠. 예, 오래 사랑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비냐드 뮤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8년 재즈 뮤지션 존 웬버를 존 웬버를 네.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 모임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체 레이블인 비냐드 뮤직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저 감상하는 음악을 뛰어넘어서 회중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사귐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라나타가 주도했던 예배 음악의 한 단계 더 성숙시켰던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대표곡이 있죠. 비냐드의 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리고 항상 진실케 나의 마음을 네. 정금과 같이라는 곡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심지어 지금 얘기한 노래들을 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곡들이에요. 아, 그래요? 놀랍죠? 예, 예. 이게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처음 네. 부른 게 아마 한 3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30년 전?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어릴 때 쫓아가서 배웠던 기억이 저는 네.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지금 비냐드 곡으로 소개해 주신 곡들이 예, 예. 좀 더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네. 네. 어떤 그런 것들을 노래로 네. 찬양으로 담아낸 곡들이라고 네.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발전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재함을 더 이렇게 많이들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런 찬양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산나 인테그리티입니다. 네. 자, 85년부터 워십 시리즈를 발표를 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돈모엠과 같은 예배 인도자들을 배출하면서 새로운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름을 대면 아는 유명한 예배 인도자는 거의 다 호산나 인테그리티. 맞아요. 뭐 파피츠, 돈모엠, 뭐 예. 론 캐널리. 예. 예. 뭐. 예, 엘비 슬로우터 네. 예. 더 있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전도사님도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예. 자, 이후에 10년 만에 엄청난 매출 신장과 함께 소니 뮤직과 같은 아주 세계적인 배급망을 통해 급성장하고요. 교회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악보, 그때 당시 반주 음악 등을 상품화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MR을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악보도 그렇고요. 네. 실제로 롱캐놀리라는 분은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네. MR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집회를 MR로 한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그쵸. 어려웠던 예. 시절이었는데 예. 그 정말 훌륭하게 또 해내시더라고요. 예. 과연 이게 될까 했는데 예. MR로 또 훌륭하게 해내셔서 원래도 롱캐놀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싱아웃이나 예. 뭐 릭 팀업 예. 네. 굉장히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은데 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되게 프로페셔널함이 맞습니다. 느껴졌었어요. 예. 그 당시. 네. 자 찬양 모임 실황을 녹음 발표했고요. 현재 라이브 앨범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라이브 앨범에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자 94년도부터 새로운 스타일 팝, 록 스타일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대표를 할 수 있다라는 곡은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주 예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뻐 거예요. 찬양해 등등등 이 섹션만 생각해도 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두두두두두두둔 뭐 이런 딱 들으면 딱 나오는 네, 섹션들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간증을 할 텐데 어버볼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연이 있는 곡이어서. 아이고. 예, 오늘 듣고 싶네요. 듣고 싶네요. 오늘 힐송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예, 결혼 사연부터 듣고. 예. 아니다 이거 예, 아. 다음에 언젠가 한번 언젠가 꼭 한번 예, 꼭 들려주세요. 해주세요. 네. 예, 해주세요.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로는 21세기 찬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예. 저 여기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예,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이전에도 굉장히 음악들이 훌륭했지만요. 예. 호산나 인테그리티가 전 세계를 열광시킨 거는 예. 사실 세션의 힘이 그쵸. 굉장히 컸거든요. 유명 연주자.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베이스 예. 치는 뭐 에이브람 라보리엘이라든가 뭐 그 휘슬 같은 거 보시는 휴스타 알마리오나 굉장히 전 세계적인 탑 A급 예. 세션들이 참여해서 음반을 만드니까 예. 이게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기타의 폴 잭슨 주니어. 폴 잭슨 주니어. 마이크 뭐 근데 그 기타를 특이하게 베이스 기타의 그 에이브람 라보리엘 예. 같은 경우는 베이비 이렇게 살짝 줄을 짧게 해서 이렇게 예. 매거든요. 예. 그 스타일을 그때 맞아요. 당시 맞아요. 한국의 맞아요. 모든 베이시스트가 다 따라했어요. 예. 이런 맞아요. 맞아요.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기타를 배 위에 얹고 짧게 예. 매갖고 예. 근데 그거는 네. 배가 나와야 돼요. 아 맞아요. 배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요. 살짝 얹어놓는다. 예. 얹어서 예. 얹는 느낌. 놓고 온다. 뭐 이런. 지금 또 예.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신 우리 김진 선생님께서 또 예. 그 명맥을 또 이어서 또 그렇죠. 예. 같은 예. 포즈로 또 예. 춤추면서 베이스 예. 치는 것도 네, 예. 맞습니다. 혁신이었죠, 혁신. 예. 맞아요. 예. 자, 21세기 찬양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모던 워십과 패션 워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모던 워십. 자, 80, 90년대 초반에 돈모엔으로 대표되었던 경배와 찬양의 형태의 음악은 어느새 이제 장년층으로 음악이 변모하고 넘어가게 됐죠. 실제로 인테그리티나 비냐드, 마라나타 음악들은 컨템포러리앤 클래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젊은이들과 10대들의 새로운 형태의 음악 스타일들이 필요했겠죠. 이것이 바로 모던 워십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모던 예, 워십. 모던 네. 워십. 자, 이전보다 어떤 비트와 사운드가 굉장히 강해지고요. 어떤 그런 표현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이제 기존 음악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걸맞춰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발표, 버티칼 뮤직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겨냥하는 레이블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것이 호산나 인테그리티고 예. 비냐드 같은 경우는 모던 워십 기획음반 시리즈가 예. 나왔고요. 그렇죠. 네, 예. 힐송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유나이티드 시리즈. 근데 이게 대박이 났죠. 예. 그렇죠. 예. 야, 이게 블레스드 같은 맞습니다. 딱 나오는 순간 그 힐송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모던 워십 그룹 딜리리어스와 같이 협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시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이 그냥 세계적으로 단번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예. 네. 네. 이것이 약간의 비판적인 어떤 지나친 상업성이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좀 광고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악만이 아니라 예배와 삶의 강조하는 어떤 모던 워십의 그 힘을 더해가지고 청년 예배의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모던 워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네. 뭐. 빨리 잘하고 계신데요? 예, 네, 아니, 아니, 또, 네. 또, 뭐, 뭔가 또 이렇게 딱 치고 딱.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패션 옷이 사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우리 그 주창원장님께서 주셨을 때, 야, 이 방대한 논문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더욱이 저는 이 21세기 찬양이 모던 워십과 패션 워십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알았거든요. 네. 그러게요. 예, 네. 너무나 좋은 가르침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제가 대학 때부터 예. 제가 직접 그 저희는 시험 때가 되면 예. 그 답안지를 미리 이렇게 논술형으로 예. 쫙 작성을 해서 예. 돌거든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시험 준비하잖아요. 예. 족보가. 예, 예. 오, 근데 예. 저는 그 최초 작성은 잘 못하는데 아. 이렇게 막 방대하게 널브러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예. 딱 추격. 한 장에 추격하는 거. 아, 서머리의 왕이시군요. 예. 그게 예. 지금까지 그게 지금까지. 서머리 주. 예. 아. 창조력은 하나도 없는. 아, 아 대단하십니다. 아, 그것도 능력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예. 저희가 예. 버벅거리는 게 오히려 죄송할 정도로 예. 너무 맞아, 맞아. 예, 깔끔하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패션, 21세기 찬양 패션 워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크리스탐린, 데이비드 클라우드 밴드 등과 함께 예배를 통한 캠퍼스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97년도에 2,000명으로 시작했던 2,000명으로 시작했던 시작이 2,000명이면서 센데. 예. 2,000명으로 시작했던 패션 컨퍼런스는 99년도에는 12,000명이 모여서 모이면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일간의 강연과 그리고 예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패션은 예수님을 통한 캠퍼스 부흥 운동은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한 캠퍼스를 향한 어떤 부흥 운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동시대의 음악과 깊이 있는 메시지와의 결합을 통해 성공적인 어떤 사역의 모델로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크리스탈린의 대표곡 있죠? 주님의 은혜 넘치네 그리고 위대하신 주 네. 등등등등등등 있죠. 예. 대단하신 사람이에요. 네. 아유 참. 아유 또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해 네. 주시네요. 언젠가 한번 꼭 미국에 가서 이 패션 컨퍼런스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예. 예. 영상 중에 패션의 그 컨퍼런스 같은데 온올라운 십자가를 부르고. 그 맞죠? 네. 예, 그 맞죠? 원데이였어요. 그게 패션, 예. 패션이란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뭐, 루이 기글리오나, 예. 거기에는 이제, 매트 레드먼이. 그쵸. 네, 매트 레드먼이랑 예. 크리스탑님이 같은 예. 무대에서 예배인도를 네, 네, 같이 했던 네. 그 원더풀 크로스라는 아, 이게 동일한 걸 같이 보셨군요. 네, 예. 저는 그거 저희 팀원들한테 필수로 보여줘요. 예배의 능력, 찬양의 예. 능력에 대해 예. 설명할 때. 네.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고요. 많은 그게 무슨 원데이가 무슨 집회냐면 금식 집회거든요. 아. 캠퍼스에서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아. 예, 집회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야외 무대였던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언덕 네. 같은 데 막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예. 그 저 뒤에서 십자가를 메고 누군가가 예. 등장을 하죠. 예. 근데 음악이 흘러가면서 그 십자가가 앞에 이렇게 세워지니까 한두 명씩 막 다이빙 하듯이 와서 예. 그 눈에 마스카라가 막 시커멓게 번지도록 예. 울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십자가 붙들고 노래하는 그 모습에서 아 진짜 이게 예배인데 네, 이렇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게 진짜 우리의 찬양인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찬양을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그때는 이제 누군지 이름 잘 모르는 그렇죠, 상태였는데 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맞아요, 맞아요. 찬양을 해요. 근데 맞아요. 처음에는 그게 보면서 뭐지? 이건 찬양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런 그 회중들이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뛰어드는 다이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정말 격식 없고 네, 자유롭게 누 없는 예. 정말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사람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예배의 진가를 네.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그 영상을 한 세 번을 연달아서 본 것 같아요. 예. 아, 자, 우리 네. 이렇게 힐송 이전에 예. 예, 역사를 정말 간략하게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네. 말씀이에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힐송 뮤직입니다. 힐송 뮤직. 예, 힐송 뮤직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 77년에 1977년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아버지가 호주 시드니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모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 83년 힐스라는 곳에 학교 강단을 빌려서 힐스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라고 명하고 이제 세 번째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때 힐스에서 그 학교 강단을 빌려서 네? 사역을 할 때부터 그 힐송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 힐송 교회의 그 목회관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찬양을 건강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라고 예, 보고 그렇죠. 이 건강함이 힐송 교회의 핵심 성장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83년부터 컨퍼런스가 시작됐는데요. 1년에 세 차례 진행이 됩니다. 예. 여성 컨퍼런스, 남성 컨퍼런스, 그리고 힐송 컨퍼런스. 이거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네. 여성, 남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네. 것. 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동양적인 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러면 힐송 컨퍼런스에 가겠습니다. 저도. 저도요. 저는 여성 컨퍼런스에 가겠습니다. 저도. 네. 힐송 찬양. 네. 그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와 교회 이런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휴스턴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기름 부음 있는 예배 인도자를 초빙하는 네. 것을 목표로 해서 네. 계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로 마라나타에서 작곡가로 활동했던 제프 블록을 섭외해서 그 초창기의 외형적인 기틀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1992년에 모든 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죽게 가오니 예, 이 곡을 타이틀로 하는 메이저 데뷔 앨범이 엄청난 반응을 끌면서 예.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96년에 이제 제프 블록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는 그 거죠. 유명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달린 책. 달린 책. 네. 제가 재작년에 1집이 처음 나왔을 때 저랑 같이 앨범을 내셨어요. 아, 라이벌이셨네요. 라이벌. 아, 축복이네, 축복. 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네. 제 앨범을 살며시 지려밟고 가시죠. 지려밟고. 살짝 눌러주시는. 아, 재앙이 되셨나요? 네. 이 달린 책은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뛰어난 보컬, 그리고 작곡, 뭐, 작곡 능력은 뭐,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겸비한 이런 달린 책을 통해서 이 힐송의 새로운 바람이 네.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테그리티와 함께 그 선보였던 내구주 예수님, 샤우트 더 로드라는 찬양. 예. 이 찬양은 뭐 여전히 역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네. 발표할 당시에 30주 이상 가스펠 차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30주면은 1년이 넘죠. 아니, 아니 1년이, 반년이 넘죠. 반년이죠. 네. 반년. 아,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달린 책에 이어서 등장하신 분이 루벤 몰건. 네. 오, 그 유명한 루벤 몰건. 네. 네. 그 98년에 힐송의 바이오사이드라는 앨범을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 또 역시 아이 전곡이 사실 히트곡이어서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스틸. 혹시 스틸이라는 제목으로 잘 모르시면 금속. 아이언맨. 슈퍼맨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슈퍼맨. 아, 이 찬양도 너무 좋은 찬양이죠. 이 찬양을 만들었고요. 99년부터는 아까 전대현 전도사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던 10대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예배음악 찬양팀의 앨범 시리즈 유나이티드, 이 유나이티드를 이끌면서 달린 책의 2세대와 유나이티드의 3세대의 어떤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한국에 알려진 대표곡 몇 곡을 소개해드리면 약한 나로 강하게, 아. 그리고 거리마다 기쁨으로, 오. 예, 그리고 달린 책이 만들었던 주말씀 향하여, 예. 그리고 성령에 불타는 교회. Church. 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곡들이 있죠.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제가 정말 그냥 겉핥기식으로, 네. 예,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두 분 다 힐송 많이 들어보시고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힐송. 힐송 하면은 대세잖아요. 근데 또 오리지널을 들어볼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훌륭하게 번안이 된 것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리지널을 듣게 되면 특히 스틸 같은 경우, 네. 그 호주 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좀 정하긴 한데 이름이 뚤렐레 빨레뚤루란 분이 처음에 빨레렐레 빨레 이름이 뭔지 몰라서 방언을 했는데, 네. 뚤렐레 빨레뚤루란 분이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진영재님하고 좀 비슷해요 목소리가. 아, 그래요? 근데 노래를 일단 너무 잘하시는데 영성이 느껴지는 그 풍부한 영성이. 사실 한국어로 들을 때도 너무너무 좋은데 원곡으로 들었을 때 더 좋은 찬양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경로가 이때 힐송 초창기 때가, 네. 제가 그 음악을 잠깐 안 들을 시기였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힐송을 접한 게 한국에 번안된 곡들을 먼저 알고, 그렇죠, 예. 예, 그 원류를 따라가다가, 네. 아, 이게 힐송의 곡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저도,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힐송을 원래 애정을 갖고 또 이 찬양들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런 곡들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이 갖는 힐송에 갖는 애정은, 네. 또 제가 갖는 그런 애정과는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오늘 그 힐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라나타의 그 제프 블록을 섭외해서, 네. 그 예배 음악을, 예배 문화를, 네. 흡수하고, 네. 네. 또 아까 인테그리티와 공동 제작을 하는 등, 네. 어떤 기존의 그 흐름들과 체계들을 받아들여서, 네. 접목해낸 그런 일수의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과 맞는 음악들을 표현, 그런 음악의 표현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네. 높이 평가할 만한,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힐송교회라는 모태가 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서, 네. 이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달린 책 같은 훌륭한 예배인, 그렇죠. 교자들이, 네. 예, 그 나오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러한 힐송의 음악에 대해서 화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예배냐 쇼냐. 아, 네. 이것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에게는 기쁨의 예배였겠죠. 그렇죠. 네. 기쁨의 예배였겠지만 그것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열광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저 지금 그 힐송 공연 자체에, 네. 열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뭐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뭐 딱히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다면 영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열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단지 음악이 좋아서 막 즐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에 아까 말씀하신 반응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그럼 이전에 한국에는 없었는가라 그러면 우리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무슨 이런 뭐 북한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이런 그쵸? 데 가면 밤새도록 우리도 그렇게 계속 뭐랄까 좀 절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좀 반복되는 리듬을 통한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후크스. 예, 후크송이 주는 그게 있거든요. 일정한 반복으로 주는 약간 왜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예, 트랜스 상태로 몰아지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긴 하거든요. 이걸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건 굉장히 주술적인 거예요. 네. 반복에 의한. 근데 그렇다면 그것은 괜찮고 힐송에 열광하는 그 점프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참 그렇죠? 부질없는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받아들일 때에 그 음악의 옷에 뒤에 무엇이 본질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확실하게 좀 보는 지혜로운 눈, 통찰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힐송이 가장 잘하는 것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좋다 나쁘다 잣대이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사실 틀리거든요. 은혜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것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네. 자꾸 보면 볼수록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알아갈 수 있는 거고 힐송도 그랬던 그런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잘하는 것이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그냥 현장에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캐치하시는 게 물론 저희들은 못하지만 그래도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것들을 알아가지 않을까 깨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르베 모건이 이전에도 왔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이제 네. 유나이티드 팀을 데리고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네, 제가 네. 갔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냉소적인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를 다 신곡인 거예요. 다 신곡인데 통역도 안 세우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통역은 이제 말할 때만 통역이 있고 노래할 때 그냥 쓰는 영어예요. 근데 그게 번역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 여기가 강남이라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아, 이 사람 나만 빼고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건가? 그때 제가 느낀 두 가지가 뭐였냐면 아 굉장히 본인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럴까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려보내주는 느낌? 네. 저는 자격지심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끝까지 자기 자신들의 것을 관철하는데 또 그걸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르벤 모건의 개인 앨범도 그날 가서 사오고 막 연구하고 싶어서 이 힘은 뭘까라고 네.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네.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2008년에 힐러라는 곡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곡의 작곡자인 구글리엘 무치 이분이 그 말기암 투병 중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 때 산소 호흡기를 메고 무대에 올라와서 찬양을 해서 그 공연과 영상을 통해서 많은 그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작이 됐다. 예. 그 암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음반 리콜도 되고 많은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거는 그 실송의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개인의 문제인데 예. 어쨌든 그 이런 힐송 같은 그렇죠. 큰 네.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또 그렇죠. 한 사람의 일이어도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은 어쨌거나 그렇죠? 공동체가 예. 질 수밖에 네. 없는 구조이고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뭐 속이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구를 못 속이겠어요. 그쵸. 우리나라에도 네. 실제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흑역사들이 좀 몇 차례가 있었지만은 사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근신하고 더욱더 아까 얘기 말씀하셨지만 더 강력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또 이런 것들에 더 그 강하게 반응이 와서 네. 상처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분명히 있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네. 예. 예, 이렇게 간단히 힐송을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저희가 힐송 특집을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많이 지났는데 네. 최근에 그 힐송 한국에서 네. 네. 성황리에 끝났죠. 네. 저희는 네. 저희 셋은 다 못 간. 네. 근데 이번에 일성 공연을 앞두고 네. 전후에 네.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오늘 뭐 짧게나마 네. 해보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네. 저희 셋 중에 가장 그 에이스. 그렇죠. 우리 전대현 전도사님이 네. 네 지난 방송까지 하도 너무 제가 깝 전이어서 제가 오늘은 깝을 좀 죽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주제마저 무겁네요. 네. 근데 전대현 전도사님의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관대하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있을 많은 깝에 대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네. 이 문제가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굉장히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기에 그것이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갔거든요. 네. 알 필요가 없고 평소에 힐송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도 네. 그 내용을 뭐 SNS를 통해서 두 건, 세 건씩 전달받을 정도로 네. 파급력이 컸거든요. 네. 요즘은 아주 작은 거라도 네. 너무 쉽게 네. 그 SNS라는 그 네. 매체를 통해서 번져가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처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힐송의 변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힐송이 네. 옳기 때문에 뭐 힐송이 그렇지 않다라는 해명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너무 근거 없는 루머들은 좀 우리에게서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옮겨지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대부분 앞이나 뒤에 빨리 옮겨 주십시오. 뭐 빨리 뭐 이웃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이 글을 뭐 그런 식으로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행운의 편지 방식이잖아요. 굉장히 적당한 위협과 그리고 적당한 충격을 같이 줘서 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네. 때마다 카톡으로도 참 이상한 글들이 많이 돌죠. 네.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세 가지 이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힐송 일루미나티설이 있어요. 일루미나티는 아시다시피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지하 세력, 그 어둠의 네. 세력인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힐송 크리슬람, 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네. 하이브리드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애 옹호. 예. 세 가지가 다 굉장히 하나하나가 되게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무거워서 오히려 명료해진 이야기예요. 일루미나티설은 공연에서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삼각형 모양의 무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힐송에서 판매하는 티셔츠의 염소 모양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는 네. 문구가 밑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네. 티셔츠도 있다. 뭐 그런데요, 네. 삼각형 모양의 로고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해야 된다면요, 지금 떨고 계실 우리나라 기업체 많지 않으신가요? 아, 그런가요? 삼각형 로고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네. 우리나라 민방위만큼도 삼각형. 아 맞다. 네. 트라이앵글을 만드시는 혹시 회사에 회사들, 계신 분이 있다면 예. 지금 다 일루미나티신 거예요. 이런 그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뭔가 일루미나티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실성 쪽에서 좀 신중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온산 모양으로 산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산 모양을.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렸는데 그런 건 전혀 전파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노력들은. 그리고 염소 머리가 그려져 있는 그 티셔츠 같은 거는요. 안티 힐송 단체들이 제작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아. 실제로 아니 그래 내가 일루미나티예요. 근데 뭔가 우리의 사상을 암묵적으로 독버섯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마케팅 담당자가 그렇게 떡하니 염소 얼굴 그려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 크리스찬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해서 웃음이 날 정도인데 이거에 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이거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쯤 이게 진짜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예 기독교의 그 어떤 문양에도 염소 머리를 쓴 단체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실제로 그랬다라면 당장 난리 그 나라에서부터 그렇죠? 난리가 났을 걸요.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난리가 났을 걸요. 그런데 그런 일루미나티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허황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음모론에 심취해 계신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에 또 전혀 그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음모론이라는 게 관심을 갖게 되면 빠져들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모든 음모론들이 다 그렇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음모론에 관심 안 가지셔도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때 좀 공부를 해봤는데 부질없는 정말 이거는 1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 명확하게 부질없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고요. 그 음모론에 심취하다 보면요, 처음엔 무슨 일루미나티나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무슨 성당 기사다 뭐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구 공동설까지 가게 돼요. 지구 내부에서 UFO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가게 돼요. 이거 사실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지적인 즐거움에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컨스피러시는 즐거움에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삼각형이라는 거는 쓰고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의 로고 어떤 로고는 확실한 건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그 파워 힘이 있다고 해서 상징화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냥 이게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 종탑 철탑 세우잖아요. 그 삼각형 철탑. 아, 그게 다 일루미나티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아, 어떡하죠, 한국 교회. 옛날부터 예수님 때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정반대되는 그리스도인과 정반대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저기 한 분이 방금 그러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방금 음모론에 빠지시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습니다. 인터넷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어떤 기준과 확고한 어떤 것이 없으면 굳이 여기에 발을 담그지 않으시는 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시는 사실 게 이런 음모론에 관련된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걸 찾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뿐인 거지.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객관적 증거인 것처럼 그렇죠. 또 해놓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네, 이번 그리고 크리슬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듣는 분에 따라 좀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 다 자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친 말로요. 두 종교의 혼합을 지향하는 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힐스톡교회 창시자 휴스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슬림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슬림은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라는 말을 한 것이 이제 문제 출발이에요. 요 말만 들으면 조금 정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지식이 짧았다 먼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평강과 자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아, 이보다 더 확실한 어떤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또 문맥만 보면 그러니까 아, 우리에게 드러난 그 글 말고 그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무슬림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구약으로 그 이전에 구약으로 되돌아가 보면 무슬림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아십니까? 라고 처음에 서두로 말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얘기예요. 물론 무슬림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당연히 아니죠. 왜 그렇죠. 아니냐면 예.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유사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네, 그렇죠.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시작해서 수습을 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악의적으로 편집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에 심지어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네. 예. 근데 앞뒤 문맥을 이어보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 하니라. 네. 네. 어, 이 둘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네.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그 동영상은 네. 그 문맥들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문장으로 네. 만들어 놓은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혹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그 기사만 보면 그럴 듯한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성애. 네. 예. 아, 요 부분은 이 아, 이 칼 렌츠 목사님이 힐송 뉴욕 처치의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한 나로 강하게 주품에 만드신 루벤 모건 목사님은 런던 힐송의 담임 네. 목사님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점 아예 분 지교회들이 아 죄송합니다. 예. 어 지교회들이 있는데요. 뉴욕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많은 민족이 섞여 있고요. 네. 많은 사상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네.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런 배경을 좀 아셔야 이 그렇죠. 말이 이해가 네. 되실 것 네.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칼 렌츠 목사가 나에게 동성결혼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찬성 반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해요. 네. 이게 문제가 돼요. 평소에 근데 이분이 가죽 자켓에 이제 막 펑크한 머리를 하시고 네. 그 온몸에 또 문신을 하고 파격적이죠. 네, 좀 락커 같은 락커죠 정말. 네. 예, 기본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신 네. 저는 반대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힐송 예배인도자 중에 그 팔 안쪽에 이렇게 문신하시는 분들 좀 안 했, 이 방송 들으실까요? 그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입견을 주거든요 이미. 근데 칼렌츠 목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임과 찬성을 혼돈한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일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 품어주는 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네.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들의 말이 옳아서 찬성한다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네. 거죠. 어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이야기한 건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조금 이제 공격적인 어조로 이해한다면 어 그러면 동성애가 옳다라는 거냐? 그러면 대답 못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칼렌츠 목사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뉴욕에 있는 그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들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백인 우월주의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 입장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옹호가 아니라 그들을 품어줌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 국내의 어떤 모 연예인이 이런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물론 보셨겠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더라. 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마음 아파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저는 본심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겪어봐야 돼요, 사람은. 이런 어떤 우리가 등한시하고 약간 경원시하는 일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사실은 신앙보다도 먼저 인격이 보이게 돼요. 네. 우리는 어느 만큼의 지성과 인격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네. 조금 다른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세월호 유가족들 가운데 한 80%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 교회 가서 뭐 받고 싶었겠어요? 돈을 그렇죠. 받고 싶었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 위로, 격려 그리고 품어줌을 받고 싶었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제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도 우리한테는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나? 네. 칼렌츠 목사님이 물론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더 왜냐하면 당장 본인이시니까 저는 본인이 아니니까 좀 덜 생각한 거고 네. 본인이시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더 지혜로운 방법들을 좀 찾으시고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그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들을 더 고민하시는 게 어땠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는 네. 거죠. 최소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명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갖고 정말 힐송의 열매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네, 그럼요. 예, 먼저 나서서 욕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이런 사역들에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그런 본질을 다 안다고 팍 내가 다 알고 있어. 저건 가짜야라고 말할 수 있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모든 분야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꿰고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같은 잣대로 나를 잰다면 나는 그럼 전혀 이단성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돌이켜 볼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이 앉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매트 레드먼이라는 예배인도자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태도와 이거는 뭐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둘 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배인도자들인데요. 르우벤 몰건이 한국에 와서 예배인도하는 분명히 두 사람 다 굉장히 탁월하고 위대한 대단한 예배인도자분들이지만 태도는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매트 레드먼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굉장히 좀 너무 나쁜 환경이었어요, 사실. 그냥 모든 환경이.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정말 다 쉬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거 누가 봐주는 그런 것도 그런 행사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르벤 모건 같은 경우는 작곡가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곡가이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집회 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제가 봤던 태도는 약간 뭐랄까 약간 어떤 엘리트의 감성이 느껴졌어요. 자, 우리가 선진 문화를 갖고 왔어. 뭐 이런 느낌?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예배 인도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힐송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저희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 생각뿐만 아니라 네. 들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네. 그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네. 또 성숙해져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이 조금 무겁고 혹여 지루했다면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좋았어요. 네. 아니, 저도 좋았어요. 예, 좋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좀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에 또 그 어떤 또 다른 주제들 속에서 풀어보는 걸로. 워낙에 그 민감한 얘기들이 사실 있어서 네. 글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방송이 좀 그죠. 불편하실 수도. 네. 불편하실 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네. 함께 계속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네.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네. 저희가 뭐 답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진행 주창훈, 진 전대현, 제작 CCM 공방, 예. 제작 지원 로즈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